외로움 주고 가 갈바라. 지금도 두눈가에 맴도는 하네. 아, 그대는 갈바네 구름을 만드니 갈바네. 아, 그대는 갈바네 내 마음 아싸면 갈바네. 갈바라 외로움 주고 간 갈바라.